본격 재관람 권장방송 자영업자 두 번째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군입니다. 준씨입니다. 팬팬입니다. 네, 저희가 또 만났어요. 한 달 만에. 네, 한 달인가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쯤 되지 않았나요? 네, 거의 딱 한 달이죠. 그래서 뭐 첫 번째를 올렸고 아마 엊그제 이제 2부 비사이드가 올라갔을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짜영업자 짜투리 영업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려고 모였습니다. 너무 정직한 네. 말이야. 녹음을 해야 올리죠. 뭐. 뭐. 그쵸? 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듣는 사람은 대답도 못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매드맥스 방송하고 나서 다시 네. 한번 매드맥스를 봤는데 확실히 말하고 나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반응 뭐야? 아니 저희가 네. 처음 올리고 나서 이제 뭐 주위한테 피드백도 듣고 뭐 지인들이든 아니면 여기저기 피드백을 좀 들었을 때 영업인데 너무 본 거를 마지막에는 이제 영업을 그렇죠, 했다라고 뭐 하는데 영업인데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한테는 알아듣기 힘든 얘기와 스포일러들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좀 컨셉상에 재빠른 회의 끝에 네 근본적인 어떤 아니 근데 사실 하던 대로 하는 건데 컨셉만 좀 다시 설정을 한 거죠 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네 저희가 그렇다고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는 걸 피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또 저희가 재미가 없죠. 네. 사실 근데 다 알고 본 영화가 재밌잖아요. 스포일러도 네. 뭐 아 이놈 죽을 건데 그래도 다시 봐서 재밌어. 그치. 약간 그런 영화가 진짜 짱인 듯. 사실 반전 안다고 재미없으면 원래 재미없는 맞아. 영화죠. 맞아. 그렇죠. 반전은 거들 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 더 보는 거를 좀 목표로 이 영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재관람 네. 권장방송으로 네. 컨셉을 다시 명확하게 세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무엇을 할 거죠? 오늘 이제 픽사 작품들에 그쵸. 대해서 또 다음 영업을 뭐를 할까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죠. 뭐 네. 데이비 핀처 얘기도 나오고 하다가 도리를 찾아서도 개봉했는데 한번 네. 픽사를 해보는 건 어떻냐 네. 라고 얘기가 나와서 다들 픽사는 좋아하시죠? 픽사 작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그걸 그렇죠. 만났겠죠. 네. 네.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편협한데 저도 굉장히 동의해요. 와, 엄청난 폭력적인 방송이야. 세상에 픽사를 싫어하신다고요? 그럼 넌 나와 친구 됐었어. 약간 이런 느낌. 저랑 팔로 끊어주세요. 진짜 지금은 디즈니 픽사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픽사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주변에? 제 주변은 한두 편쯤 보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최고다라고 하진 않을 수 있어도 싫어하기는 어렵죠 픽사를 맞아. 픽사를 혐오에 약간 싫어할 이런 수가 있나? 있나?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왠지 한 명쯤은 지인들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한 명쯤은 나 살면서 픽사 한 번도 안 봤어라는 분들이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 볼 순 있죠. 안 볼 수 있어. 안 볼 수 안 볼 수 있지만 한 번 보고 싫어할 수 있을까? 맞죠. 그래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또 픽사 전반을 다루기에는 또 저희가 또 어려움이 있고 픽사가 지금 17편인가 나왔나요? 네. 그 정도 나왔죠?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저희가 각자 좀 베스트들을 뽑아봤어요. 그리고 각자 뽑은 베스트들 중에서 저희가 다룰 만한 작품들만 한 3개 정도 뽑아보자 했는데 결국 두 개로 압축이 됐죠. 그래서 그게 뭐죠? 토이스토리 시리즈하고 워리.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팬팬님이 레고, 네. 워리 레고.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해서 놀랐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페이스북에, 너무 귀엽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 검색해주세요. 좋아요. 트위터도 있어요. 네, 트위터 빨리 트위터 해야겠다. 어쨌든. 네. 네 아무튼 진짜 근데 이 두 작품을 뽑는데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저희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되게 어려웠고 저는 뭐 다 픽사 작품들이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 아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다섯 개, 막 세 개 이렇게 추격하기가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픽사 거 중에 안 본 게 두 편 정도? 카2랑 저 카 안 봤어요. 저도 전 원은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원투도 안 봤구나. 원은 봤고 투를 안 봤고 그리고 그거 안 봤어요. 메리다 브레이브였죠. 권재가 맞죠. 네. 메리다와 뭐 마법의 공주? 뭐 뭐였지 제목이? 어쨌든 그거 안 봤어요. 너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굳이 픽사 같지 않다고 해서 굳이 네. 안 봤어요. 네. 저희가 그 픽사를 하기로 하고서 제가 사실 최근에 메리다를 다시 봤어요. 아 그래요? 확실히 좀 재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되게 픽사답지 않 픽사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강한데 조금 그 과정에서 좀 재미를 잃어버린 느낌? 가장 중요한 걸 사실상 다 잃어버렸어. 아니 근데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저는 예고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쵸? 근데 조금 상상 미리 이제 머릿속에 그리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영화여서 근데 네 그래서 저희 토이스토리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은 네. 저는 네.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토이스토리를 진짜 오랜만에 네. 3편까지 정주행을 했어요. 아 진짜 다시 보니까 거의 저 토이스토리를 다시 각잡고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토이스토리는 한 번 보고 아 되게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는 그런 거였는데 맞아. 이번에 이제 뭐 3편, 3편을 다 몰아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왓챠를 보니까 4개를 줬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야 4개를 줬다고? 지난번 방송 이어서 평가의 기준은 왓챠인가? 아니 그쵸 왓챠 야 왓챠 4개를 줬더라고요 제가. 네. 토이스토리 1,2를 그리고 토이스토리 3를 4개 반을 줬더라고요. 그럼 하나 나를 내렸어요. 토이스토리 3는 저는 사실 다 정주행은 못했고 옛날 아 어쨌든 제일 최근에 본 게 제일 최근에 나온 게 토이스토리 3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 인상이 되게 강하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어떤 인상이 좀 있으셨어요? 그냥 일단은 너무 오랜만에 극장에서 토이스토리를 봤던 것도 있고 그때 토이스토리 3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엄청 몰아와서 보지 않았었나요? 아 맞아요. 날렸죠 그때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장난감들 얘기로 내가 운다고 손수건 가져가라 막 이런 맞아, 거라던가 날렸지. 정작 저는 극장에서 못 보고 나중에 집에서 보면서 혼자 질질 짰죠 또. 청승갑 언제 오셨나요? 역시 그 장면인가요? 아, 마지막이죠 역시. 맞아 마지막 장면. 죽음을 예감하는 그 장면. 네. 저도 또 울컥하더라고요. 또. 근데 토이스토리가 진짜 상징하는 것들이 일단은 전 토이스토리 처음 나왔을 때도 아 이건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구나라는 게 강하게 느껴졌는데. 잠시만요. 처음 보셨을 때. 나이가 아 그런 어린이 말고 우리 그때는 네. 약간 청소년 시절 아니었어요? 아, 그죠 저 그게 1편이 아마 96년? 네 그쯤일 거예요. 6년이니까 아 그러면 제가 그때 그거를 어린이였죠. 나왔을 때 보진 않았겠구나. 나중에 보셨구나. 그때는 초딩이었으니까 그때 보셨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때 신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중학생이셨죠? 이렇게 할 나이 인증하나? 아니요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96년도면은 96, 7년도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 다시 보면서 좀 느꼈는데 저도 이제 보고 나서의 기억은 되게 성인들을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이런 추억들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도 그 순수한 되게 활극으로서의 재미 네. 있잖아요. 진짜 되게 신나는 맞죠. 도대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막 이래서 막 정말 제가 아이였다면 아이 봤을 때 제 감정이 좀 궁금한데 다음에 어떡하지? 쟤네 어떻게 빠져나가? 이래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봤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맞아요. 성인 동화로서의 재미 뭐 버림을 받는 거에 대한 공포라거나 아니면 이제 아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뭐 이런 거가 너무나도 잘 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3편을 다시 돌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죠. 더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뭐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 픽사 작품들이 그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시각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쵸, 그쵸. 네, 어린 관객들은 어린 관객들대로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봐도 어느 쪽으로 봐도 재미가 있고 얻을 것이 있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픽사 작품들이 한국에서 흥행이 썩 잘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잘 안 됐더라고요. 오리도 제 기억으로 흥행이 잘 안 됐고. 어, 그래요? 예, 예. 몬스터 그것도 그랬고. 그렇게 그래서 굿즈를 많이 사는데 흥행이 안 되는. 흥행이 안 됐다는 게 우리나라 말고 한국. 아, 우리나라 국내가 이제 북미에서는 항상 뭐 1억 달러 막 난리잖아요. 이제 뭐 항상 개봉하는데 한국에서의 픽사의 이제 흥행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사실 놀랐는데 픽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홍보를 네. 아예 아, 조금 애니메이션의 흥행 수익 자체가 기준이 아마 제가 알기 그때 한번 조사를 하기로는 쿵푸 팬더 개봉했을 때쯤에 2008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아, 500만 이상 확 올라온 게 그때쯤이고 쿵푸 그래서 이제 겨울왕국이 디즈니의 겨울왕국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마 최고 기록으로 알아요. 1000만을 넘었었으니까. 겨울왕국은 아, 넘었나요? 네, 넘었어요. 그때 뭐 그래서 이벤트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겨울왕국은 뭐 막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전까지는 사실 뭐 100만을 넘으면 잘 된 거 정도고. 맞아 맞아. 100만 네. 겨우 넘었거나 못 넘었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인 관객들 사이에서 애니메이션이 개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붐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럴 수도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다시 토이스토리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이제 스텝들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어벤져스 감독 있잖아요. 네. 조스 웨던. 네. 그 사람이 토이스토리 1 각본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되게 신기했고 그 막 1, 2, 3편을 제가 이어서 보니까 한 번에요? 네, 아니요. 그 한 하루 이틀 걸러가지고 하루 걸러 하루 보고 좀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게 1, 2, 3편이 진짜 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이스토리 2가 네. 그 누구죠? 존 라세턴가 어쨌든 네. 오기 전에 토이스토리 2가 이제 기획 단계에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원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뭐 우딘가 누군가가 뭐 대만으로 팔려가고 뭐 잡혀가고 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의 그 공식처럼 공간을 확대하고 뭐 해외로 가고 막 로케이션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존 라세턴가 처음 딱 와가지고 아 이거 어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2, 3편을 보니까 앤디의 그 집,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도 안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그 공간은 앤디의 집이고 거기서 애들이 계속 벌어지고 뭐 가더라도 이제 뭐 쓰레기장이나 뭐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공간이 좀 변경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 세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또 1편이 1, 2, 3편이 좀 계속 이야기가 발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편에서 이제 새로운 원래 있던 우디가 그 버즈가 오면서 네. 막 둘이 갈등이 생기고 터줏대감이었던 애 갈등이 생기고 나서 그 갈등이 봉합이 되고 나서는 2편부터는 원래 있던 우디가 고민을 하게 되고 나는 버림받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 3편에서는 이제 우리의 주인인 앤디가 다 커버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1, 2, 3편을 쭉 이어서 보니까 하나의 결이 있고 스토리가 하나하나 다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 이야기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구나라는 것도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픽사가 토이스토리를 제외하고는 속편을 만들지 않는 걸 한동안 원칙으로 맞아요. 삼았던 것도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연결성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 때문에 속편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헤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또 그래서 디즈니와 좀 분리된 채 네. 약간 그런 자기네들이 어떤 그 흐름을 지킨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후속 그걸 법칙을 깬 게 이제 카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 감독이 앤드류 스탠튼이었나? 아니요. 존 라세턴가요? 라세턴.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대요. 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짓을. 점점점. 자동차도 잘 팔리고. 미국 문화에 이제 자동차는 뭔가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 사람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컸고 로망이 뭐 있던 사람이군요. 아이들도 물론 자동차 싫어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겠죠. 어릴 때 장난감 갖고 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만들었는데 1편은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픽사의 다른 작품들이 뭐 토이스토리나 벅스라이프나 이런 작품들이 정말 요즘 시쳇말로 넘사벽으로 좋았으니까 날렸죠. 기대치가 컸으니까 좀 카에 실망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카1은 다시 보면 그래도 볼만해요? 네, 꽤 괜찮은 작품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카2가 조금 2는 좀 심했는데 1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이 정도는 아니고 네 그렇고요. 어쨌든 그 팬팬님 그 뭐야 언젠간 벌어질 것들 뭐 잊혀져 이런 거 부분을 토이스토리에서 좀 많이 느끼셨다는데 근데 그게 공통정서 약간 근데 그거는 뭐랄까 토이스토리 하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픽사의 약간 공통적인 정서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픽사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물론 타겟은 대부분은 어린이 청소년을 잡았겠지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이스토리 3를 극장에서 보니까 그게 팍 터지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약간 인형도 그렇고 왜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을 갖고 놀았던 거 막 버리고 한 번에 정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보통? 맞아 맞아. 엄마가 버리고 막 항상 벼룩시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 막 옛날 전 종이 인형 같은 거 되게 많이 갖고 놀았는데 한순간 엄마가 버려버리고 그래서 막 엄마랑 싸우고 약간 이랬는데 그런 게 걔네가 살아서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버려질 것 같아 얘는 이렇게 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로웠어요. 근데 다들 비슷하게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쵸? 있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이제 든 뭐 그때도 학생이었지만 어쨌든 든 상태에서 1편을 봤지만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기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나이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앤디의 나이와 비슷하고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똑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이스토리를 3를 또 봤을 때는 또 자기도 앤디처럼 대학생이 되고 걔네도 그만큼 컸을 테고 네. 집을 떠났겠죠. 아, 감정의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토이스토리 특히 3가 이제 가장 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이후드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미국적인 얘기라는 미국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토이스토리 마지막에도 보면은 방을 다 비우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텅 빈 방을 보고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울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걔네는 18살 되면 이제 운전을 하고 그냥 도시를 떠나고 막 완전 그쵸. 한국으로 치면 완전 독립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되게 미국적이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취직을 해도 집에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뭐 18살인데 막 차에 뭐 집을 완전 비워서 독립하러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조금 또 100% 완전 공감을 할 수는 없었던 게 그렇게 우리는 그 인사이드 아웃에도 나오긴 하지만 막 상상 속의 친구 막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그런 역할극 상황극에서 막 뭐 우디 어쩌고저쩌고 걔네 막 그런 놀이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토이스토리 내내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황극, 역할극 이런 걸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친구잖아요. 우디의 그 어떤 인형이나 장난감한테 캐릭터를 부여하고 세계를 자기가 만들고 그걸 되게 나한테 애틋한 존재가 되고 사실 저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앤디가 우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편부터 보면 항상 어딜 가든 그쵸.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또 우디한테도 그 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디의 최애 장난감이야 내가 짱이야 우디의 최애 장난감이야라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애착을 지니고 뭐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난감들 갖고 놀 때는 뭐 그래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는 엄청 그랬었는데 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로봇도 좋아했는데 여자애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여자애들은 막 미미, 주주, 바비 이런 거 갖고 놀다가 병원놀이 저 병원놀이는 안 했어요. 병원놀이는 안 했는데 막 인형에 집 사가지고 내가 자면 얘네도 자고 불도 꺼줘야 되고 이불은 뭘 덮어줘야 되고 빨래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세계가 항상 있었고 집에 내가 집에 가야만 그 세계는 돌아가는 세계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잘 때도 항상 되게 이렇게 지금 말하면 되게 오글오글거리는데 뭐 음악도 들려주고 막 이랬거든요. 되게 뭐 그래서 그게 저는 아 그래서 도군 디즈니 미국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어 네. 되게 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저는 그게 또 되게 일상적이어가지고 어린 시절 때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으면 써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제주의도 그렇고 어떤 뭐 지금 토이스토리가 너무 좀 과장된 거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픽사 특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인사이드아웃에도 빙봉 네. 걔가 아, 네. 빙봉. 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자기의 최애 캐릭터가 하나가 있고 어릴 때는 혼자서도 그 자기의 캐릭터와 상상 속의 친구와 노는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특히 픽사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는 많이 공감을 못해가지고 아 미국 애들은 되게 저런 것들 자유롭게 저렇게 많이 하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주위 친구들을 봐도 그런 애들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미국적인 거라고 좀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 눈물 날 것 같아. 빙봉이 있었는데. 빙봉처럼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요? 근데 저도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뭐 울기도 울었는데 이제 새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영화처럼 정말로 잊어버린 거면 내가 잊어버린 거라면 내가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그 사실 맞아. 자체가 슬픈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년이라는 걸 잃어버린 뭐 누구나 잃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유년이라는 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들 빙봉을 갖고 있었지만 누구도 기억을 못 한다는 어떤 뭐 그렇게 네. 그렇게 슬프게 끝나나요? 아니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막 프린세스 메이커 그런 걸 키우고 그러니까 네. 좀 실체보다는 좀 저도 많이 했는데 프린세스 네, 게임을 메이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에 이입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스누피 찰리 브라운 만화책을 네네. 보면 거기 이제 라이너스는 항상 담요를 끌고 아. 다니잖아요. 자기 담요 그게 애착인데 저는 뭐 정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제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동생도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도 집에서 항상 자기가 그 베고 자는 그 베갯잎 그 아~ 커버 그게 어릴 때부터 쓰는 그 커버를 꼭 써야만 잠을 자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이제 얼마나 애착을 갖고 뭐 좀 심하면 이제 그게 의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게임에서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만약에 뭐 프린세스 메이커를 예를 들면 지금은 프린세스 메이커를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네네. 그 게임 속의 캐릭터는 생각이 나고 어, 그래서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키웠던 그, 이름도 생각나요. 어, 그 전선 그 거기 속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을까? 감수성은 잘 올리고 있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아빠가 아동학대는 하지 않니? 어. 너 맨날 청소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살쪄서 힘들어했지 않니? 맨날 무도대에 보내고 그게 어딘가 약간 그게 남아있는 건 다들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생각해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한국에서 상상 속의 친구를 하나 정해서 그렇게 빙봉 예를 들면 빙봉처럼 그런 정서는 한국 정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다르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그게 잘은 모르지만 이제 환경 탓 환경 차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거 보면은 미국에서 항상 귀신이 이제 뭐 벽장 속에서 나타나는 괴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어릴 때 벽장이라는 게 일단 잘 없고 뭐 옷장이 있긴 하지만 삼신할매가 나오죠. 어 맞아. 네 뭔가 빨간 마스크라던가 그런 문화권 우리나라 거 아닌가? 일본. 그래 어쨌든 문화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맞아요.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놀이 방식이나 약간 그런 것도 조금은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집 구조라 이런 것도 좀 집 있는 것 넓, 같아요. 넓기도 맞아요. 하고 애들은 맞아. 다 각자 독립된 방이 있고 어, 보통 맞아. 그런데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닐 경우도 꽤 있고 땅 떠나 넓으니까 항상 각방을 또 쓰잖아요. 그치. 아이들이 방 꾸며주고 네. 근데 또 우리가 그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 나오는 것만 봐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다 그렇게 살진 않겠죠. 근데 그 장난감 토이스토리 이게 토이스토리가 픽사의 첫 작품이죠? 네. 그 장편으로는 첫 작품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최초의 3D 네.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이니까 뭐 옛날 그 뭐 백설공주나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그게 아니라 최초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3D 애니메이션이라는 3차원 말이 그래픽 맞아요. 네, 그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최초니까 그래갖고 존나 그 사람도 그 존 라세터 맞나요? 네, 발음을 좀 헷갈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존 라세터.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애니 업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 셀을 망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술에 너무 경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스타워즈 막 네. 조지 루카스가 까였던 것처럼 네. 디지털이고 이게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감정을 담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준 씨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난감을 선택했을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게 그래픽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주행 하셨다고 하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도 엊그제 2를 다시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장난감 그래픽은 그러니까 장난감의 질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플라스틱 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픽사가 뭐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작품을 만들 때 그 설리의 몸에 있는 털을 이제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뭐 심었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렌더링만 몇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질감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나무나 뭐 털이나 뭐 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표현하기가 좀 수월하죠. 네, 좀 수월하고.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2에 보면 이제 그 앤디가 키우는 개가 잠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난감들이 나올 때는 그런 어떤 이게 오래된 작품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하다가 아, 맞아요. 그 개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아, 이게 옛날 작품이긴 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강아지의 털이나 이런 네네. 이제 명암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아, 이게 확실히 좀 이 옛날 그래픽이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 다른 말이지만 라따투이 나왔을 때 저도 라따투이 그거 되게 대단한 그 쥐 여기 수염에 네네. 크림 같은 거 묻고 그런 거 표현하는 게 사람들이 네. 엄청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또 그러니까 토이스토리랑 조금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장난감 세계를 그릴 때는 너무 몰입이 잘 되다가 인간이 나오면은 좀 깬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비중도 좀 더 높아지긴 네, 했지만 네. 특히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드가 나오잖아요. 그 막 괴롭히고 애들 막 터뜨리고 막 고문하고 맞아, 살이 살 어쨌든 그 죽이는 장난감을 못 살게 구는 옆집 이제 좀 난폭한 아이가 있죠. 그쵸, 목을 자르고 이런 애가 있는데 어쨌든 걔가 나오면니까 그래픽이 어쨌든 튀니까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토이스토리라는 거에 분명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들이 택한 게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물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표현하기도 쉬우면서도 네. 이제 픽사의 이야기로 봤을 때 조금 재밌을 만한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항상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죠. 한계가 있어야 또 네, 이것들이 다 굉장히 그 당시로는 되게 그러니까 현명한 기획이고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수익성을 노릴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 그렇죠. 뭐 2차적인 2차 판매? 네, 뭐 이미 근데 충분히 진짜 근데 토이스토리 장난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정작 네. 그런 분들 중에서 토이스토리 안 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는. 단지 예뻐서? 그래서 그 뭐 우디니 버즈니 이런 애들도 스토리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도 꽤 있고 되게 특이했어요 그거는. 아 그러게요? 정작 근데 우디 버즈 장난감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걸로. 인형 같은 거라든지 약간 상징하는 지갑 네네. 좀 이런 거.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상품으로 굿즈로서 그냥 사시는 거구나. 근데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면 한번 보실 법도 한데 보세요. 이런 방송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뭐야 저는 또 되게 흥미로운 게 픽사가 뭐 특히 토이스토리가 저는 그게 가장 강하다고 보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뭐 보통 말을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뭐 동물이든 아니면 뭐 장난감이든 벅스라이프는 뭐 곤충이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뭐 라따뚜이 쥐고 그랬을 때 이제 얘네가 단순히 사람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키마우스나 예전 것들을 생각하면 걔네는 그냥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말은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사자가 말을 한다거나 뭐 새들이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걔네는 그냥 말을 하는 동물이지 그 동물 자체라고 느껴지진 사실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촛불이나 미녀와 야수 같은 거를 봐도. 근데 토이스토리를 보면은 쟤네는 진짜 장난감의 삶을 살잖아요. 단순히 얘네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장난감이 말을 한다면 어땠을까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장난감의 삶을 보고 장난감의 고민을 보고 버림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가 그래서 우리를 떠나면 대학을 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진짜 그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 몰입이 잘 되고 벅스라이프 같은 경우도 곤충들이 그냥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곤충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어땠을까? 맞아. 이런 거니까 저는 그게 정말 픽사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사실. 네네. 그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쿵푸 팬더만 봐도 그냥 말하는 팬더지 우리가 팬더의 고민과 팬더의 삶을 거기서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대나무 값이 오른다더니 막 이런 거. 아 요즘 인간들이 대나무를 안 줘. 아 근데 진짜 최근에 도리 보면서도 약간 저는 도리가 그렇게까지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네네. 물론 울음 포인트는 있었어요. 항상 픽사에 있는. 픽사의 한방. 근데 그거 보면서도 아 정말 그 저런 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증 너무 나갔나? 공감 능력?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서 항상 볼 때마다 느껴요.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사물의 시선으로 영화 전체를 이끌어 네네. 나가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시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은 이제 사람보다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라따뚜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쥐가 나오고 뭐 벅스라이프는 이제 곤충이고. 네. 근데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의 기준으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런 장난감의 눈으로 보는 이제 세상이라든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곤충의 눈으로 보는 이제 그러니까 뭐 벅스라이프에도 뭐 아마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빗방울이 이렇게 내리는데 네. 거의 이제 폭탄처럼 이제 꽝 쏟아지는 네. 거죠. 그 뭐 앤트맨에서도 약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면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맞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술 영화적인 시점 숏이나 그런 촬영을 통해서 연출을 통해서 그 라따뚜이도 그 초반에 이제 부엌에 어떻게 이제 레미가 한창 바쁘게 일하는 그 시간 식사 시간 때 레미가 이제 부엌을 어떻게 들어가서 그 주인공 쥐요. 네. 네. 그 거기 부엌 사이를 막 안 들키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조리대 막 사이를 막 숨어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쥐의 시점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몰입이 이제 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쥐의 시점이 되어보고 네네. 장난감의 시점이 되어보고 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일종의 뭐 3D 체험 뭐 비슷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고 그 니모를 찾아서 연날 할 때도 뭐 하수구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리얼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스태프들이 이제 하수구로 들어갔대요. 그냥 그들은 체험을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좀 그 시점으로 좀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하죠. 실제로 네. 실제로 경험하긴 어려운 장면, 그런 하수구 같은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벅스라이프 후반부에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귀여운 새가 나타나서 이 벌레들 주인공들을 쫄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벅스라이프의 주인공 벌레들은 되게 약간 만화화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새는 되게 사실적인 새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벌레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니까 진격의 거인이죠. 진격의 거인.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냥 사실 실제로 그런 새가 있다면 그냥 귀여운 조그만 새 한 마리인데 그렇죠. 영화에서 딱 그 시점으로 보니까 그 새가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저 푸드덕 하면서 쾅쾅쾅 네. 이러잖아요. 눈도 막 괜히 영혼 없어 보여. 맞아. 그게 당연히 그냥 그 원래 성남시 분리수거녀처럼. 아 맞아. 아 그 맞아요.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그 픽사 작품의 몰입도를 확 한 번에 높여주는. 맞아요. 되게 금세 동화되는 것 같아요. 픽사 볼 때나 느낀 거지만 네. 별로 로딩이 별로 길지 않고 그냥 금방 빠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픽사 네. 볼 때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또 다시 보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활극에 그게 있어서 되게 좀 되게 주요한 토이스토리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뭐 어떻게 하다가 위기에 빠졌어. 그러면 쟤네 이제 어떡하지? 하면 그 해결책이 어떻게든 나와. 근데 그걸 또 해결했어. 근데 또 다음 문제가 또 나와. 어, 이제 저기선 진짜 끝났다 어떡하지? 하면 계속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장난감들의 재에 대해서 너무 몰입이 돼 있고 이입이 돼 있는데 쟤네가 응원하기를 바란다.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힘을 내라고. 참 그 픽사 스토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장난감에 누가 이렇게 장난감들이 죽음을 인식하고 손을 잡는데 울었잖아요, 저희는. 20대, 30대.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영화 보고 막 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 물고기들이, 뭐, 기억 잃어버려가지고 가족 찾는 거에 우리는 울고. 맞아. 그, 이따 원리 얘기를 하겠지만, 그 말도 못하는 그 쓰레기 치우는 장난감이, 아, 로봇이죠. 그거에 우리는 장난감 아니에요. 앞에 장난감이 있어서 그거에 우리는 걔를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 저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픽사에. 아 맞아. 그리고 저 좀 흥미로웠던 게 토이 스토리 다시 보니까 네. 되게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은근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장면? 음산한 장면들 있잖아요.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드가 우디가 시드네 집에 어떻게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그쵸. 그 시드라는 아이가 동생 장난감을 뺏어서 막 이상하게 변형한단 말이에요. 네. 개조하고 막 자동차에 막 애기 인형 목을 달아놓고 네. 아 그 생각난다. 네. 근데 그걸 다시 봤는데 특히 1편이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막 그 밥이 다리에 낚싯대 달아가지고 걸어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가 되게 무슨 공포영화 공식으로 찍었어요. 애들이 처음 나오는데 그리고 눈 하나 없는 걔가 그 옛날에 과학 상자 있는 그 거미 다리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고 이런 걸 보는데 어 좀 무서운 거야 나도 보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드한테 이제 복수하려고 하면서 걔한테 교훈을 주려고 장난감들이 스스로 너 우리도 그러면 아파 이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장난감들이 생명 있어서 걸어 나오고 하는 장면들 되게 공포스럽게 나오는데 그것도 완전 공포 영화란 말이에요. 막 진흙탕에서 막 군인이 나오고 막 우디가 영혼 없는 눈으로 너 그러면 다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맞아. 전체 갈랑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좀 음산한 장면들이 2도 그렇고 조금씩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지만 항상 이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 레이어와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그게 가끔은 이제 어른의 눈으로도 아, 저렇게까지? 하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리를 찾아서 애도 네. 저도 중간에 보다가 이렇게까지 어두워져도 되나? 라고 되게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지금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제 뭐 영화가 이미 내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리를 찾아서 스포일러고 제가 설명에다가 몇 초 넘겨야 되는지 써놓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도리가 이제 하숙으로 어떻게 빠져나와서 혼자서 빠져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니모랑 이제 그 니모 아빠랑 재회를 하고 뭐 부모를 찾으려고 막 애썼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새까만 바다에서 다시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그걸 롱숏으로 이렇게 도리가 혼자서 딱 공허하게. 어두운 바다에 딱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도 순간 거기서 물론 픽사 작품인데 배드엔딩은 아니라는 걸 무의식 중에는 알고 있지만 그쵸.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저러지? 여기까지 어두워지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가끔 픽사가 그런 짓을 해요. 맞아. 가끔 그래, 그런 짓을 해.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 작품마다 하나씩 있죠. 뭐. 매우 발랄한 작품에도 꼭 그렇게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다운되고 뭐 툭 떨어뜨리잖아요. 원리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되게 이타적이시네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애들 생각은 안 하는데 아 그냥 내가 어떡하지 그랬는데 애들이 저걸 보면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애들의 걱정을 근데 애들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칙칙한 작품들 많이 보고 자랐는데 아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세상이 너무 밝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다 깨달아서 엉망진창 무너지고 맞아. 더 슬퍼지지. 네, 현실을 좀 알아둬야. 갑자기 교훈적 EBS. EBS라고 해 너무 어두운 얘기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편집된 EBS. 아이고 코딱지 여러분. 니네 자라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취직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 뭐 토이스토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레이어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레이어와 아동이 볼 수 있는 나누는 게 적절할까요? 어쨌든 다르긴 다르죠 확실히. 그렇죠. 네. 재미 그러니까 포인트가 좀 다르는데 꼭 자를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진짜 잘했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팀 버튼의. 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애들이 보기엔 너무 기괴하고 성인이 보기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어느 타겟층도 아닌 이상한 영화가 나와버린단 말이죠. 팀 버튼이 그런 짓을 가끔 잘하고. 근데 픽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어를 기가 막히게 잘 엮어가지고 그런 성인의 레이어를 이렇게 빼고 그 성인의 재미 포인트를 빼고 보더라도 활극으로서 뭐 토이스토리만 예를 들자면 활극으로서의 재미도 너무나 뛰어나고 그걸 빼더라도 어른이 봐도 무난한 너무 막 업 같은 거 보면 초반 5분 10분만 봐도 울 것 같잖아요. 그 맞아. 할아버지의 그 인생. 오. 거기 그, 사회적인 문제와 그것도 저항의 영화 아닌가요? 부동산. 네. 아 그러네 부동산. 어 부동산과 이 젠트리피케이션. 제 이제 떠나 탈조선 얘기네요 결국. 어쨌든 그니까 그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라따뚜이를 다시 봤는데 라따뚜이를 또 제가 맞춰서 얘기 또 하는데 네 개를 준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어 약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 그거는 그거를 못했어요. 동물 그러니까 쥐들의 이야기와 네. 성인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같이 네. 나오잖아요. 그 둘이 네. 이제 어떻게 잘 친구가 되는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그 두 개가 잘 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쥐들의 얘기랑 인간의 얘기가 좀 덜컹거려요. 이게 매끈하게 잘 해가지고 이 둘의 시너지가 터지는 게 아니라 쥐 얘기 나올 때는 그냥 인간 얘기가 없고 인간 얘기할 때는 쥐가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약간 이걸 봉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라따뚜이가 재밌긴 했는데 라따뚜이 하면 아, 그 쥐털 생생하게 묘사된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아,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어제 다시 봤는데 그렇게 썩 잘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스토리적으로 라따뚜이가 그렇게까지 특출난 걸작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었고 거기서 좀 신박했던 건 이제 맛 묘사하는 장면 터지고 막 그 그것만 생각나요. 저 라따뚜이 했을 때 다시 보니까 뭐 어 내가 이 영화가 이렇게 별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왠지 여기서 딴중을 걸어야 될 것 같지만 최근에 보지를 않아서 아니 그럼 걸은 걸 한번 해봐요. 네 걸은 걸 걸어봐요. 과거의 기억으로 난 다시 본 사람이니까 저도 30살에. 최근에 봤어요 한번. 저는 이제 라따뚜이가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덜컹거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서는 되게 불완전한 그 사람과 네네네 그 쥐 레미 주인공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리를 잘하지만 쥐로서는 네. 사람이 그렇죠. 먹을 요리를 할 수가 없고 이 친구는 요리를 굉장히 뭐 하고 싶어 하지만 네.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재능이 없고 없죠 완전.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쨌든 서로의 목적 때문에 네네. 필요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라따뚜이에서 이제 그 레미랑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뭐 중요치 않아요 걔는. 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애니까. 사실 쥐 이름도 네. 중요하잖아요. 그 빵을머리 라따뚜이가 주인공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 남자의 머리 그 모자 속에서 요리를 네네네. 이제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을 맞아요. 잡아당겨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집에서 하잖아요. 아, 저도 그 장면 좋아해요. 네, 재밌었어요. 그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마징가 제트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네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도 이제 머리 로봇의 머리 위에 이제 파일럿이 이제 네네. 타서 이제 조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두 다른 이제 개체라고 해야 되나? 두 다른 이제 사람 쥐가 생명체가 네. 동기화되는 과정 싱크로율 굳이 끄풀어 폭주 그죠 약간 에반게리온 뭐 수록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넓게 비유하자면 네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협력하는 모든 일들이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맞춰가고 동기화되면서 이제 서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또 네. 영화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따뚜이에서 보여주는 그 레미와 그 주인공 남자와의 그 트러블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의 눈으로는 조금 이 100% 그 갈등의 네네. 그 핵심을 파악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다 뜨이는 애들을 위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그, 그러니까, 방금 바, 본인 얘기를 아니 근데 그게 나를 그, 나쁜 놈으로 뭐라고 하는 규탄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네. 주제지로서 실패한 거죠. 픽사 애니로서 그동안 픽사가 잘해왔던 거는 네. 딱 그 주제의식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아동의 레이어는 깨졌다고 저는 볼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결합이 저는 좀 기능적으로 쓰였다고 봤어요. 잘 사실 된 게 근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라따뚜이가 약간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좀 소재가 이국적이어서 프랑스. 그렇지 않을까. 프랑스였죠. 그것도 있어요. 사실 라따뚜이가 주인공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라따뚜이를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그냥 기억에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기능적으로 쓰였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것들 다 동의를 하면서도 네. 그게 저는 되게 약간 기능적으로 이 인간과 쥐가 이렇게 하고 주제식도 다 알겠고 하는데 네. 이야기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너무 그냥 손쉽게 쓰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약간 세계관도 깨지잖아요. 막 쥐들이 갑자기 막 요리하고 그러는 장면에서 저는 사실 확 나왔거든요. 거기서 맞아 그게 좀 있었어요. 네 도군의 의견에 반박하실 분들은 팟빵에 아마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제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이를 깎아물고 얘기하셔. 이메일을 보내셔서. 혹시 토이스토리 더 얘기할 거 있나요? 토이스토리 저는 그 어쨌든 3를 보면서 3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에 남고 저 막 진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네. 안 그러셨어요? 그게... 콧물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 눈물만 좀 콸콸콸. 앤디가 이제 그 우디를 비롯한 장난감들을 이제 동네 다른 이제 여자 아이한테 물려주면서 끝이 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앤디가 차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대학으로 가는 그 모습 뒷모습을 이제 그 집 현관에 앉아서 장난감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솔롱하면서 뭐 끝나는데 자기가 받을 때 동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나 항상 어떤 식으로든 이별을 겪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들의 시선으로 겪는 그 평생을 함께 해온 주인과 이별을 하고 다른 주인을 만난다는 게 조금 저는 과장하면은 약간 아까도 뭐 죽음의 문턱 어쩌고 얘기하셨지만 약간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사후 세계까지. 네. 전 약간 반려동물 시선으로도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었던 것도 있어요. 맞아요. 확실히 좀 애완동물하고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네. 있기도 하고 반려동물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토이스토리 3부작이 네. 굉장히 이제 하나의 그 이야기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네네. 가장 좋은 마무리를 했죠. 네. 근데 4편이 4편이 나온다고 네, 4가 나온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뭘 하려고 그러지? 그러게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대보다 기대... 걱정이 이제 먼저 근데 진짜 드는... 뭘 할까요? 저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그게 좀 나도 궁금하더라고. 네,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새 주인도 만났잖아.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지? 제가 지금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네. 그 뭔가 새로운 장난감들이, 그러니까 뉴비들이 네. 이제 뭔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원의 재탕 아닌가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 되면 그럴 것 같은. 그렇죠. 근데 그런 갈등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우디나 버즈가 좀 짬밥도 찾고, 네 좀 멘토로서 아 토이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멘토로서 이제 장난감들의 이제 감정들이 막 갈등인 건가요? 와 진짜 싫다. 그게 뭐야? 그리고서는 막, 막 진짜야. 장난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니모를 만나고 크로스오버하고 막 하수구를 빠져나와서 진짜 개최악이다 진짜. 안돼 폰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상이 안 돼. 이미 네. 다 보여줄 건 보여줬고 다 봤어요.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더 보고 싶은 약간이니까 약간 슬램덩크 같은 느낌 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나오면 무조건 보겠지만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고 왠지 나오면 구릴 것 같고. 그냥 망치지 그쵸, 마 새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지 마. 니네 딴 거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토이스토리 같고 그러지 마. 그 반항하지 마라는 만화책이 네. 그게 완결이 한 번 됐다가 아 시즌 2가 나왔죠. 시즌 2가 나왔는데 아무도 안 보지 않나요? 그래 그런 짓을 저 봤었어요. 아 그래요? 아 봤었어요. 보신 분이 여기 계시는 진짜 자기 복제 끝이었어요. 아 걔도 끝까지 갔구나. 그 작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작가 상남인조와 반항하지만 네. 이후로 이제 반항하지만 끝나고 나서 다른 작품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뭐 탐정물도 하고 근데 다 단행본이 3권 이전으로 끝났어요. 망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본진으로 돌아온 거잖아. 맞아. 그럼 대체로 망해요. 네. 구리단 말이야. 토이스토리는 아니겠죠? 아니길 바라야죠. 그래도 픽사니까 그래도 뭔가 속편을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네. 거는 뭐가 있겠죠. 뭔가 그럴 만한 아이디어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래요. 잘 뭐 그들의 대단한 머릿속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네, 없죠. 뭐. 토이스토리 그러면 뭐 속편을 걱정하며 네, 워리로 넘어가죠. 네. 네. 근데 워리. 저희가 이제 이 두 작품 네. 그 토이스토리 시리즈와 월리를 꼽게 된 게 이제 네. 서로의 베스트 3를 일단 서로 약간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뭐 조금씩 까고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작품들이 베스트고 우열을 가리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토이스토리는 당연히 픽사의 첫 작품으로서 네네. 또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픽사 했을 때 토이스토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 가장 많이 후속작이 나온 영화기도 하고 저는 그렇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몬스터 주식회사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방송에서 뭐 풀기에는 또 좀 애매한 부분도 빨리 있고 빨리 워리 얘기를 합시다. 네, 그래서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워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 마이크를 붙들고 지금 거의 뭐 빨리 아, 비트 주세요. 뭐 나 Give me a beat, DJ. Come on. 컨트롤 비트 다운받았다. 아 근데 지금 그냥 좀 토이스토리 관련해서 그냥 몇 비하인드 그냥 트리비아 같은 거 몇 네. 개만 좀 하면은 토이스토리 네. 원래 제목이 You are a toy였대요. 너는 장난감이야. 네. 어 굉장히 넌 장난감이고 난 사람이야. 난 주인이야. 어, 깝치지 마. 뭐 그런 거라거나 그 뭐지? 그 시드 캐릭터 있잖아요. 그 막 분해하고 하는 애 있잖아요. 네. 걔가 실제로 같은 성을 가진 모델이 있대요. 이렇게 걔가 취미가 장난감 분해하고 조립하고 막 이런 취미가 있어요. 분해 조립은 괜찮은데. 네, 거기서 더 이제 빌런으로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뭐 했던 것들이 있겠죠. 네. 그 톰 행크스가 우디 성우잖아요. 네네네. 원래 폴 뉴먼이었대요. 캐스팅 하려고 했던 그게 제작비 문제로 아마 네네네. 뭐 여러 가지로 안 됐다고 하는데 버즈는 짐 캐리였고 톰 행크스가 그거를 출연을 결정한 이유가 자기도 어린 시절에 네. 그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인다고 믿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다. 뭐. 그렇군요. 네. 머리 얘기는 하죠. 뭐, 지금 영혼 없어. 재미없다. 재미없다. 머리나 하자. 머리만 가지고 두 시간 할 걸 그랬어. 되게 그 원리에 나오는 그 2부의 그 초반에 굉장히 그 폭력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어. 아, 2부의 폭력적인 모습. 2부는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요. 2바. 아니 그냥 잠깐 그런 모습이 떠올랐네요. 팬팬님을 보면서.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 예고. 굳이 스칼렛 요한슨 얘기를. 그녀와 나의 공통점. 나의 정말 대단한 공통점이네요. 어머, 운명의 짝인가봐. 나의 연결고리. 이름 좀 해봐야겠다. 영화 시작하고 머리가 딱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왔구나. 아, 너무 왔나요? 귀여워. 왔구나. 왔나요? 짓다. 기 맛있다. 네? 이분 좀 보내주세요. 나다. 네네. 네. 아, 이번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럼. It just don't happen all the time.